시간이 됐어 S.O.A.M 목소리 낮추고도 속삭여줄래 이 밤이 좀 더 깊어지면 뭔가 더 솔직해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있잖아 가끔 넌 무척 별직한 상상을 내 남들은 절대 모를걸 이 준비 공개 모드야 Off the record night This late night conversation 멈추지 않아 No more time No more kill my vibe This late night conversation 잠들지 않아 Yeah 비밀스럽게 잠겨진 문 그 맘을 우리에게 살짝 열어줘 The not forbidden island 차차 forbidden fruit 가끔은 왠지 금지된 게 궁금하거든 yeah. 순진한 가면을 벗고 핵심을 드러내봐 그런 게 없을 리 없어 이 준비 공개 모드야 yeah. Off the record night This late night conversation 멈추지 않아 Romantic한 psycho 날 탐하면 모든 걸 견뎌야지 love me, I'm so not leave me 날만 더 killing, healing 또 왔잖아, staying this time Off the record night This late night conversation 멈추지 않아 No more time No more kill my vibe This late night conversation 잠들지 않아 This late night conversation 잠들지 않아